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동우 작사, 고수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75, 1986년에 창작됐습니다. 조선예술영화 추억의 노래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우리 군대 완민의 심장 속에 조국의 진정한 의미와 귀중함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사람에게서 귀중한 청춘과 목숨, 한 생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귀중한 것이 조국이라는 데 대하여 철학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심오한 해명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의 사상적 핵으로 되는 나의 전우 몰려준 피조준 깃발이라는 시행은 조국을 지켜 자기의 귀중한 청춘과 생명을 다 바친 영웅전사들의 감높은 위훈과 고귀한 넋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로써 지켜낸 귀중한 조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갈 맹세를 시적으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4절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사회주의 조국은 대대로 졸서의 위인을 모시요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반드시 승리하며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정서적으로 훌륭히 안받침하고 있는 손율은 사색적이며 내심적인 정서로 시작되어 열정적인 정서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손율은 8번의 6박자의 박절축 특성에 맞게 리듬 진행이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조국의 귀중함을 감명 깊게 되새겨보게 하는 가요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는 오늘 또 한 번의 위인을 모시오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천지 풍파에도 끄떡없이 영원하다는 사상을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깊이 심어주면서 높이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마리줄이 병사의 사랑을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옥은 작사, 설명순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75, 198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자기 고향 산촌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자기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닌 우리 시대 조국보의 병사들의 고귀하고 성스러운 정신세계를 숭고한 화폭 속에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병사가 지니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총포탄이 울부짖는 싸움터에서만이 아니라 평화시기 병사가 떠나온 고향 산천과 땀빈 황금 들판, 그들의 발자취가 오려있는 마을들과 훈련의 나날들, 조국과 인민의 요람을 지켜선 전우가마다에서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리듬을 타고 라데조식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선율은 평야면서도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으로 해서 누구나 한 번만 들어도 인차 기억되고 쉽게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군민일체의 전통적 예풍을 깊이 새겨잡으며 각별한 사랑 속에 논리 불리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총 메고 떠나온 산촌이 물어보라. 그러면 마리줄이 귀가에 심은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